차가워져도 슬픔에 우는 줄도 모르나 봐. 시린 바람 불어와도 상처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했어. 너 하나 잊으려 해도 내 맘이 모든 걸 다 아는 건지. 너무 쉬운 이별일까 뒤돌아봐도 이젠 널 보내려고 해. 행여난 널 사랑한 나였다는 걸 이토록 비워내도 거짓말처럼 눈 감아 그려봐도 보이지 않게 차갑게 날 보내줘야 해. 눈물 같은 내 사랑아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자라 편하다고 다짐해봐도 잊을 수